단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사실 말이야 난 그날에 이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 처음부터 난 알 수 있었어 확신할 순 없었지만 이미 우린 정해진 운명 같았어 사랑은 내게 와 너를 이끄는 시간이요 나를 기억해 눈이 부시게 빛나던 그런 날에 내게 와줬던 고마워 네가 내게 와줘서 확신할 순 없었지만 이미 우리 정해진 운명 같았어 사랑은 내게 와 너를 이끄는 시간으로 좋은